4일 미국 뉴욕에서 우륵교향악단 단장인 재미동포 리준무가 지휘하는 2월의 봄 음악회가 진행됐습니다. 유엔 주재 우리나라 상임 대표부 일꾼들과 가족들, 재미동포들과 미국인들로 초만 원을 이룬 모킹 콘서트 홀 극장에서 진행된 음악회에서는 관현악 장군님께 영광을, 백두의 말발굽 소리, 나는 알았네, 마리주리 병사의 사랑을, 아리랑을 비롯한 우리나라 음악들, 그리고 외국 명곡들이 연주되었습니다.